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는 오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대한민국 증시, 이번엔 진짜, 대세 상승인가 라는 주제로 증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아직은 B급 주식이지만 멀지 않아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A급 주식으로 우뚝 설 주식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번 강연회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한국경제TV에 출연 중인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가 강사를 맡아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메리츠종금증권 계좌 보유 고객으로 행사 당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는 여의도 IM투자증권 빌딩에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IM투자증권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02-6098-6611입니다. 감사합니다.